12일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 아부하는 경기도 의정부 시당국의 굴욕적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. 글은 의정부 시가 10일 시의 둥지를 턴 미제 침략군 2사단의 그무슨 장서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였다가 시민들의 반대와 가수들의 참가 거부에 부딪힌 데 대해 밝히고 미 2사단은 2002년 여 중학생들인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도 미국으로 내뺀 범죄자들의 소속 부대라고 지적했습니다.